사라지는 믿음 It's a day 새로 태어난 그대 날 감는 sign 하나 둘 켜진 alarm 더 울리는 sirens calling It's our time Feel it 기다린 시간 slide on Always 같은 대자로 시간 사이로